12월 7일 수요일 오후를 힘차게 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힘찬 라디오 김상균입니다. 아자! 아자! 활기찬 오후의 시작 힘찬 라디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한 주의 중간 수요일, 특별히 오늘은 룰루랄라 찬송 퀴즈로 만나봅니다. 잠시 후에 찬송 함께 부르면서 또 퀴즈 풀어볼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퀴즈도 참여하시고 받으신 은혜도 많이 많이 나눠주십시오. 오늘 어제보다도 날은 또 풀렸고 오늘 눈 소식도 있었는데 아직 눈을 기미는 없죠. 자, 이런 오후 시간 활기차게 더욱더 힘차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자아자 문자 받아볼게요. 아자아자 파이팅! 아니면 나를 힘나게 하는 문자들 샵1069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두 분 선정해서 우리 오늘 출연하시는 김민석 전우사님의 찬양 CD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아자아자도 좋고요. 파이팅도 좋고요. 으라차차 할렐루야 뭐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프레이즈 워십 앨범 중에서 영어 성탄 찬송 Joy to the World 함께합니다. The Lord is come. Let earth receive her King. Let every heart prepare Him.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 찬양을 부르면서 힘찬 라디오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만의 응원의 문자, 나를 힘나게 하는 나 스스로의 응원 문자들 보내주세요 했잖아요. 으라차차도 좋고 아자아자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시작하면서 이 퀴즈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빨리 참여하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늘 두 분 선정해서 김민석 전사님의 찬양 CD 선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오후를 더욱더 활기차게 보내는 시간 놓치지 말고 함께하시면 좋겠어요. 힘찬 라디오에서 준비한 선물은요.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 예술 매거진 와플 터치 큐티즈. 화장품으로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드에서 아이로제 프로브 화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로시 캔들에서 소이 캔들.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눈우수 수유등에서 눈우수 폴라 수유등, 커피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 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도서출판 토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이나 카톡 무료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힘찬 라디오 아자아자 파이팅! 힘찬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모두 하자하자 화이팅! 룰루랄라 찬양 퀴즈! 자,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찬송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룰루랄라 찬송 퀴즈, 찬양 퀴즈 함께 해주실 카페라 가수 우리 김민서 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월 성탄 계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카페라 가수 그리고 땡큐 전도사 김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이팅. 아, 전도사님은 네. 나를 힘나게 하는 나 스스로의 어떤 구호 같은 거 제가 됩니다. 오늘 문자로 이렇게 좀 달라고 했잖아요. 네. 뭐든지 됩니다. 됩니다예요. 아,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12월 하니까 네. 오늘이 특별히 대설이거든요. 그러네요. 저희 어렸을 때 그 눈이 많이 오면 하는 행동들 있었죠. 뭐를 하셨나요? 그냥 눈 받아먹던 거. 강아지처럼 하면서. 네. 하늘 향해서 그리고 어렸을 때 고드름이 네. 많이 열렸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제일 큰 거 따서 저희들이 먹었거든요. 네. 그런데 고드름만 따서 먹으면 이상하게 내 코에서도 고드름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린 시절의 추억. 네. 네. 참 요즘에 근데 뭐 눈을 이렇게 받아먹기도 네. 왠지 대기가 오염돼서. 그렇죠. 요즘은 그거 상상하기가 좀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상합니다. 그런 추억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럴게요. 자 열심히 뛰어노는 기쁨처럼 오늘도 네. 아자아자 랄라 룰루랄라 찬양 퀴즈에서 여러분들 즐겁게 행복하게 찬양 함께 하시죠.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아자아자 뭐 파이팅 네.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는데 몇 개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9041 호우 힘이여 솟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아, 네. 와 예. 어우 불끈 일어나는데요. 그렇죠. 네. 0259님 내 정신을 깨우고 힘나게 하는 말 주여! 오 할렐루야 주여! 아, 주여! 오늘 부흥회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네. 찬양 부흥회 네. 네 좋습니다. 자 1번으로 보내주시면 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건 김연과 같은 얘기인데 그러게요. 자 오늘 자 모두 이 시간을 통해서 찬송 부르며 큰 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힘찬 라디오 룰루랄라 찬송 퀴즈 어떤 형식인가요? 네 여러분들 저희들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룰루랄라로 계속해서 찬양을 불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사로 찬양을 하다가 그 중간에 룰루랄라로 저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네. 그 가사를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는 거고요. 첫 번째는 제목을, 두 번째는 가사를. 네, 좋습니다. 자, 두 가지 문제를 드리는데 총 두 곡을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네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잘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네.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이 네. 특별한 날이잖아요. 아, 오늘 ARS 데이입니다. 그렇죠. ARS 데이는 저희 극동방송의 네. 사역에 자, 이번 한 달도 함께 하겠다. 그렇죠. 라는 마음에 먼저 헌신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선교사가 되어주는 건데요. 네. 자, 060-600-1004번으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삐 소리가 울려서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들어주시고요.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커피 한 잔의 날. 그렇죠.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 안 드시고 ARS 060-600-1004번으로 눌러주세요. 와서 들어와. 네, 한 통화에 5,000원에 또 전화로 전화 요금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후원을 네. 저희 극동방송에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아멘. 그리고 저는 이 성탄의 계절, 사랑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전달할 곳이 참 많은데 그렇죠. 저희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선물하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오늘 ARS 전화 한 통, 두 통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 번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 걸어주시고 꼭 삐 소리 날 때까지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060-600-1004번입니다. 060-600-1004번. 자, 이 추운 겨울날 여러분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을 전하는 귀한 천사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060-600이 몇 번이요? 1004 천사! 여러분 네, 기대하도록 기억하세요.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찬송 함께 부르면서 문제 풀어볼 텐데요. 네. 오늘도 반주에는 저희 극동방송의 초절정 꽃미남, 와우! 초절정 에이스! 에이스! 정말 이분을 빠뜨리고는 사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박동수 형제님의 반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분이 자신의 목소리는 안 나와서 참 아쉽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 보이는 나야들을 이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아자아자 파이팅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죠. 외쳐주세요. 시작! 아자아자 파이팅! 아, 자, 되게 민망해 하면서 하셨는데. 아, 자, 좋습니다. 아, 참 좋은 시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자, 찬송 함께 불러볼게요. 함께 주세요! 자, 첫 번째 찬송 룰루랄라로만 저희가 불러드렸는데 네. 이 찬송의 제목을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힘이 난다. 이 찬양 들으니까. 네, 힘이 불끈 불끈. 아, 왜냐, 오늘 오프닝 때 네. 아자아자 힘 좀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거 참 정말 절묘한 타임이었어요. 그렇죠. 왜냐, 예. 근데 사실 우리에게 이곳을 주시는 분이 네.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분이 그분에게 받는 이것이 예, 울컥불컥. 어우, 제 알통 보이세요? 보이네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옷 뒤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네. 아, 좋습니다. 자, 이 찬송 제목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샵 1069번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후렴 전까지만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고 정답 맞춰주십시오. 반주 드립니다. 룰랄라 룰라 룰랄라 룰랄라 룰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랄라 룰랄라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정답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정답 보내주시면서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응원을 하는 뭐 아자아자도 좋고요. 네. 파이팅도 좋고 으라차차라고 와우. 보내주신 분들 계셨는데 아, 넌 재밌네. 막 점심시간이 행복합니다. 뭐 이런 문자.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같이 찬송을 부르시면 더 은혜롭고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 함께하시면서 성탄 찬양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정답 참여 기다릴게요. 파이디언 어린이 CM이 부릅니다. 가득히 가득히 샵 1069와 카톡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곳에서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찬송 룰루랄라로 저희가 불러드리면서 제목을 여러분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정답 발표해 주실까요? 정답은 바로바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아, 뭔가 이야. 좀 우뚝 섰어요. 아멘입니다. 제가. 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이었잖아요. 아, 그래요. 자, 보내주신 정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0340님. 아, 방금 아들한테 수능 성적 듣고 이 찬양이 더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아이고. AR 성금도 세 번 만에 연결이 했고요. 자, 자꾸 전화번호를 까먹었다고요. 전번을요. 지혜를 지혜가 더 있을지어다. 오늘 할렐루야. 지난 11월에 봤던 수능 성적 오늘 발표 날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마 많은 수험생들 뭐 기뻐하는 분들도 있고 네. 낙심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사실 이게 지나고 보면 몇 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그렇죠.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이게 대단하니 생명 같고 아, 뭔가 그렇거든요.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서 네. 힘이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한 분들께 우리 예수님 필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이 오늘 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지표가 되고 목표가 되어지고 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저는 뭐 오늘 ARS 데이라고 하고 저희가 방송할 때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오늘은 해마다 왜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수능 성적 듣고 그렇죠. 좀 안 좋은 이야기들 오늘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혹 아멘. 그런 마음을 먹은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부모님이 있더라도 네. 극동방송을 듣고서 이 복음을 영접하고 아멘. 다시금 살아갈 소망과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화이팅을 외치는 거고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 전파를 좀 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네. 오늘 힘이 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네. 한 통화 뭐 두 통화 5천원 만원 후원해 주시는 이 복음 방송을 통해서 1분 2분 듣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네. 복음을 접함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살아갈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060-600-1004번 060-600-1004번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제 가사를 넣어서 저희가 불러드릴 텐데요. 네. 이 가사 가운데 표현 하나를 여러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룰루랄라로만 표현된 그 표현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반주 다시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배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룰랄라가 너무 길잖아요. 그런가요? 11장. 아, 너무 길게 했네요, 내가. 자, 앞에 8장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주 예수. 자, 앞에 가사가 힌트예요. 그렇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주 예수다라는 게 오늘의 가사입니다. 네. 그래서 잘 맞춰주시면 되는데. 어때요, 전사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위로하시고 힘이 되실 그분이 있습니다. 네. 아, 예, 정답을 다 알려주세요. 아, 뭔가. 그렇게 다 알려주시면 네. 어떡해요. 아, 이게 굉장히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네. 폭이 되니까. 아니, 뭐 눈치채신 분들은 다 맞추실 거고. 그럴까요? 아닌 분들은, 예, 빨리 맞춰보시고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힘 되신 그분을 네.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69, 한 사람 0과 6을 구하 하는 방송 여러분 눌러주세요. 카톡 무료 문자 오세요. 네, 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룰루랄라 룰루랄라 주 예수 이 찬송 뭐 찾아보시고 정답 맞추셔도 됩니다. 그렇죠. 전혀 상관없으니까 네. 그래도 맞춰보시고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함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주님이 탄생하신 기쁜 노래를 여러분 함께 부르고 계시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 가운데 문제를 드렸습니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여덟 글자 표현에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천사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바로 위로하고 힘 주시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힘 주시는 이렇게 위로하고 힘 주실 이가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송을 문제로 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보호해 주실 분이 있다고 하면 네.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쁨이 될까요?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분을 찬양하며 박수를 연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정말 힘이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 아멘. 그래서 주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네. 현준. 믿음의 가정님. 우리 수능 보고 좌절과 실망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힘주시고 위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 정말 사랑해요. 하트뿅. 0340님. 수능 점수하고는 관계없이 불고기 반찬과 닭고기 튀김으로 야! 우리 믿음의 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위로와 힘난 찬양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화이팅 해주셨어요. 네, 이런 부모님 너무 좋아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런 가정은 되게 돼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네. 아멘. 우리 전성현 집사님도 문자 주셨어요. 네. 위로하고 힘주시리 정답입니다. 제주도에서 사역하는 아들에게 이 찬양 보냅니다. 힘내라고요. 라차차차차차차차차 막 이렇게. 멋진 부모님이시네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예. 주님의 가정입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찬송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룰루랄라로만 저희가 불러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찬송의 제목을 정답 맞춰주시는 겁니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번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찬송 반주 드립니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라룰라룰라룰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랄라 이야! 이건 야! 더 힘차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럼요. 이 찬송 정말 유명한 찬송이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찬송 이 곡조가 베토벤이 그렇죠. 그렇죠. 환희의 송가로 딱 만들어졌던 네. 그런 그래서 곡에 예. 예. 가사를 넣고 우리 그렇습니다. 찬양으로 들어야겠죠. 네. 이 곡이 아마 독일의 그 국가로도 그렇죠. 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네. 자, 여러분 이 곡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아, 그렇죠. 우리의 주님의 삶이 탄생을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예. 이 12월에 정말 딱 맞는 성탄의 계절에 딱 맞는 찬양 고른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이 찬송의 제목처럼 이런 분들은 다 정답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지금 네. 막 문자가 오고 있거든요. 아, 정말 아기에서 탄생의 그 기쁨을 우리가 좀 이렇게 힌트를 네. 더 드리자면 동방의 박사들이나 그렇죠. 양치의 목자들도 그분들도 아기 예수 경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마음을 갖고 그 기쁜 마음을 정답 다 주시는데 네. 찬송 들으면서 네. 네. 문자 참여 기다려볼게요.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구세주 남네 구세주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탄생을 딱 만났다면, 봤다면. 아, 그리고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엎드려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찬송의 제목. 정답 네.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알려드립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바로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렇습니다. 와우. 기뻐하며 경배하세. 아 여기까지. 할렐루야. 자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의 은혜가 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704님 문자 주셨네요. 네. 기뻐하며 경배. 요즘 나라를 보며 많이 심란했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네요. 그래,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툼을 종료시키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아멘. 지금 딱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이런 마음 속에서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면 네.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7660님 문자 주셨어요. 기뻐하며 경배해서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컴퓨터 앉아 있다가 따분하게 일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룰루랄라 찬양을 들으니 웃기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어쩌나 위로가 넘치네. 아 좋아요. 아닙니다. 결혼식에서 네. 많이 부르던 찬송인 것 같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곡조는 같아요. 가사는 다른데. 그렇지. 가사는 다르지만 이 기쁨의 환희의 그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의 아름다운 인꺼. 네. 가족끼리 납골당 가면서 문자 보냅니다. 주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걸 소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요 하셨는데 아멘. 어떤 분이 또 하늘나라 가셨나 봐요. 우리의 목적이 바로 그 나라니까 네. 천국은 우리가 장례식 일반 사람들은 장례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환송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날을 또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쁨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변화시킨 아름다운 가정을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그 마음을 또 위로하고요. 하나님이 또 그 소망을 심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아멘. 찬송을 가사를 넣어서 불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가사 가운데 룰루랄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중간 가사를 네, 여러분 가사.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추시면 됩니다. 자, 반주 주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룰루랄라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얍! 네. 자,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찬송 가운데 가사를 여러분 맞춰주시면 되는데. 네. 자, 룰루랄라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리. 아멘. 아, 자, 의심 구름이 다 거쳐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정답. 빨리 보내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네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얼마 없으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까지 드렸지요. 네. 무엇이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친이었을까요? 정답은요? 정답은 바로 재화 슬픔이에요. 그렇습니다. 재화 슬픔이었습니다. 모두 다 사라지면, 네. 구름이 사라지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찬송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뻐하며 경배하는 이유가 있죠. 변함없이 감사와 찬양하는 이유가 있듯이 나의 모든 죄와 슬픔이 사라지게 해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과 모든 만물이 하늘의 별과 달들이 경배하며 찬양하는 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경배하고 슬픔은 다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다 주님의 은혜죠.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찬송을 또 부르면서 퀴즈를 풀어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 또 사랑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네. 전사님 다음 주는 또 우리 성탄 찬양을 계속해서 그렇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즐겁고 행복한 성탄의 계절에 성탄 찬양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짜잔 나타나겠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지금까지 찬양 사역자 우리 김민석 전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힘찬 라디오 바로 오늘의 당첨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해 주셨는데요. 카톡으로 참여해 주신 명쌤님, 아이디 명쌤님, 그리고 문자로 참여해 주신 7445님, 7445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지금 바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아자아자 뭐 파이팅 할렐루야 이렇게 응원 문자 스스로에게 보내는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 우리 김민석 전사님 찬양 CD 드린다고 했잖아요.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요. 주소 성함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힘찬 라디오 끝 찬양입니다. 성탄 찬양이에요. 1000번째 성탄 예물 앨범 중에서 기쁜 소식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힘찬 라디오 제작 진행의 김상균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ARS 번호 아시죠? 060-600-1004번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오후를 시작하셨다면 060-600-1004번 060-600-1004번 한 통화에 5,000원 귀한 방송 선교 후원하실 수 있는 이 전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오늘 오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모두 모두 힘내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어둠의 밝은 빛 되고 따사로운 빛 되시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살아가요